먼저 2006년 12월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언론협회 주최로 열린 기독교에서 본 북한 인권 문제 포럼 발제자로 조갑재와 문목사님의 설전이 있었더라고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절대 와선 안 될 자리에 왔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열 올리고 북한 인권 얘기하는 이들은 80년대 민중들이 고난받을 때 어디에 있다 이제 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인권 얘기를 하냐라고 일가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문목사님께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면에 그러니까 미국의 생명권, 생존권 유린이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와 그리고 문목사님의 평소 생각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문제는 그 진보 쪽에 있는 이들은 뭐 거의 생각이 비슷하지요. 네. 네. 뭐 북한이다 남한이다가 아니고 도대체 분단돼 있는 것 자체가 죄니까. 예. 특히 종교적인 입장에 서면 네. 네. 나누어지는 것은 죄지요. 경제는 나누어지는 게 이상적이지만 네. 네. 사람은 하나로 이렇게 늘 마음은 정신이라든지 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좌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이 참 불행한 나라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양쪽이 군사비를 얼마나 군사비로 출혈을 하고 있고 네. 그거 가지면 민중들의 복지 예? 쓰고도 남는데 참 비극이라는 생각이죠. 생각이 다 같죠. 그런 점에선 네. 또 이제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또 비판 받아야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고 예. 그런 점에서 남북이 공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는 북한에 대해서도 아주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네. 네. 북한에 대해서도. 특히 질사공동성명 전후에서 네. 있었던 네. 이제 양쪽 소위 권력들. 그리고 북은 북쪽대로 어쨌든 이제 집권 너희 획책을 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획책을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쪽은 저쪽 권력을 강화시켜주고 저쪽은 이쪽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점에서 국가주의는 끊임없이 그건 정말 부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국가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 네.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네. 한 얘기인데 난 북한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난 이런 생각이야.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만일에 문대골리 같은 사람이 시민 모임에서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네. 그 비판을 문대골의 입장에서 이해를 못해요. 야, 문대구리도 이러더라.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요만큼 얘기를 하는데 이걸 소위 남쪽 정권을 강화시키는데 오용을 해요. 예. 네. 네. 그런 거 다 누구든지 느끼는 얘기죠. 나 2003년도에 평양에 갔다 온 다음에는 남북 얘기 안 합니다. 아, 이게 문제가 양쪽에 다 있구나 하는 아픔 때문에 그래요. 갔다 온 다음에 그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예, 갔다 와서 보고해야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안 하고 말았어요. 예. 2007년도에 한번 갔는데 그때는 난 다시는 북에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은요. 네. 북한의 모순을 덮자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모순을 얘기를 하면 그 모순은 바로 즉시 이 권력의 악용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권력 자체를 오히려 강화시키는데 악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정권이 제대로 착근하기 이전에 북한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네. 100이면 100 다 문제죠. 네. 그게 안 하는 것은 그래서죠. 예. 북한 위에서 정말 정말 기도할 구석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얘기 또 남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것은 통일이 과제가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북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그때 뭐 북을 방북했던 사람들에게 마치 국가방법 위반 혐의를 막 들씌우는 그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들의 그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는 현 시국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뭔지가 조금은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특히 박정희 정권, 박근혜 정권, 전두환 정권은 네. 북한에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북한이 정권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 무너질 듯 하면 북한 갖다 쓰고 북한 갖다 쓰고 하니까 네. 예. 네. 그러면 이게 정말 북한은 지켜야죠. 북한 체제라든지 정치가 대한민국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저쪽 없으면 이쪽도 없는 거야. 네. 너 없으면 내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려면 네. 잊어버린 반쪽을 찾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남북 문제보다도 난 박근혜의 아버지 특히 이제 내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네. 한국 근대사의 100가지 병폐가 박정희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승만은 집단적인 압박, 네. 소위 조직적인 압박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군인 정치는 아주 고도로 그걸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군대식을 갖다가 그대로 정치 현장에, 네. 경제사회 현장에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 효과는 군대식처럼 좋은 게 없어요. 속은 거죠. 네. 그럴 때 필요한 게 사상가인데 네. 종교인들이고 네. 근데 이게 종교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매력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죠. 국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덩달라 춤추고 그러는 거죠. 답답한 거죠. 네. 네. 그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는 젊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북한 감쌀 수 있는 대로 감싸지요. 네. 그것은 평양 정권을 뭐 지원한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 예. 종북이라든지 뭐 어? 좌파라든지 그런 거. 아 좌파가 또 많으면 좀 좋아요. 네. 튼튼한 좌파가 있으면 그럼 옳은 우파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야 네. 왼쪽이 오른쪽을 마음대로 흔들 수 없고 오른쪽이 왼쪽을 마음대로 흔들 수 없어야 네. 이게 좌우가 같이 가는 거죠. 예, 정말 불행하죠. 북한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체제는 지켜내야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하면 이 체제 지키냐. 그래서 방해되는 세력은 절대 좌시할 수 없죠. 그런 걸 풀어주는 것이 그것을 이쪽에 해야죠. 네. 나는 그런 점에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자본주의를 신장시킨 건 아니지만 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원해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북에 대한 태도에 숨통이 있었다가 남북 문제, 남북 문제가 안 되면 박근혜도 저 어려움에서 못 벗어나죠. 네. 얼마나 답답하면 김기정이 가지고 이 짓을 하겠어요. 참 안 됐죠. 우리 선생님 같으면 우시지 이런데. 네. 야, 이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거 이러고. 진짜. 네. 북한 문제 고민들 하셔야죠. 네. 어떻게 네. 할 거냐. 네. 그런데 이제 내 나이 든 사람들 쪽에서는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고민하는 게 북한에 대한 입장들이에요. 네. 이게 이 점은 정말 지혜로워야 돼. 북한을 어떻게 도울 거냐. 왜 도와야 하는 거냐. 네. 이런 논리도 명확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감옥에 간다면 뭐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경력에 보니까 좀 제가 이제 특이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런 활동 하실 때 거리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본부 상임의장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석헌 선생님의 어떤 사상을 통해서 통일 문제나 이런 데 관심을 더 갖게 되시고 또 더불어 반미운동, 특히 주한미군 범죄 이 근절운동본부 상임의장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미군의 문제, 반미의 문제. 꼭뭐 반미 문제라고 접근할 수 없는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시각에서는 반미 운동의 일환으로 좀 인식이 아니, 되고 있기 반미 운동이 때문에 이런, 반미 운동 해야죠. 반미 운동 안 하면 안 되지. 반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망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미국도 건강해지지. 그렇죠. 다 잡고, 눌러잡고 있으면. 나중에 저는 어떻게 할 거야? 거기 붙잡고 있다가.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지혜인데. 다 잡고 있으니까. 그건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요. 미국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세계가 하나로 가자고 하는 얘기지. 이게 함석헌이 그럽니다. 함석헌이 1958년도에 6.25 그 8주년 내 부처라는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하는 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북은 남보고 제국주의 얍잡이라고 하고 남쪽엔 북쪽 보고 오랑캐라고 하고 괴뢰라고 하니까 우리는 있는 게 괴뢰하고 오랑캐뿐이다. 제국주의 얍잡이뿐이다. 북은 남보고 그러고 남은 북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나라가 없다, 우리는. 남과 북이 나라인데, 북은 남을 거부하고 남은 북을 거부하니까 우리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20일 동안 끌려가서 유치장에 계셨었죠. 이게 정말 이게 통일운동 안 하면 다 먹히죠, 이제. 남쪽은 미국에 먹히고, 이게 북쪽은 이제 뭐 중공에 먹히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나눠져 가지고는 못 사니까. 그참 좋은 기회가 전작권을 넘겨받는 기회였어요. 그걸로 100% 되는 건 아니지. 어림도 없지.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참 그걸 못 하니까, 맞아요. 이게. 정말 비극이죠. 게다가 또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시작전 지휘권을 무기한 연기를 시켰잖아요. 전시작전 지휘권은 주권의 한 부분인데. 저건 대통령이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자기가 군통수권을 그렇죠. 가져야지. 경제로는 뭐 세계 10대권이니 12대권이니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난 정말 이게 정치하고 관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뭐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려고 해도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또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하지도 않을 거지만, 이건 정말 비극이죠. 비극이죠. 저도 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 특히 그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 본부 이야기도 같이 나누다 보니 생각이 났던 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선이웃순이 장갑차 사건이 대학교 있었거든요. 1학년 때, 네. 그래서 그게 또 그러게 사회자님도 나하고 친구할 수 없겠구나. 미선이 여순이 대학생이었다니까.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그 사건을 접하고 그때 내가 원래는 주민번호 의장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바로 그해. 근데 제가 학생운동에 대한 뜻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을 접하고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진짜 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내 일이구나라고 느껴서 그때부터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참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주한미군 범죄나 아니면 그 반미운동을 하는 것이 미국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미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역설적으로 다시 미국이 제대로 행동을 하면 저와 같은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미운동을 하는 거는 미국을 살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민중들을 살리는 함께 사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네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난 미국 밉지 않아요. 같이 살게 되면 좀 좋아요. 같이 살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패권은 안 됩니다. 힘으로 하는 것은 뭐든지 안 됩니다. 그게 예수의 얘기예요. 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래 이제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재림하시는 분이 오는 이제 기독교적인 도그마로 얘기하면 예수가 오시는데 네. 재림주로 이제 더 분명히 말하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야. 세상에 죽일 놈하고 살 놈을 고르로 이제 갈라놓으려고 오시는 겁니다. 네. 이제 성경 얘기가 그래요. 죽을 잘 되려면 오른쪽에 세우고 영생에 들어갈 자는 네.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왼쪽에 세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다 갈라 세우는 놈들이 다 잘된 놈들이야. 큰 놈들. 많이 가진 놈들. 네. 근데 천국으로 가려면 전부 다 왼쪽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아. 왼쪽에 서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들이야. 작은 자를 너로 알고 살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들이 다 큰 사람들이야. 네. 이게 현실적으로 커지면요, 네.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은 버려요. 그게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네.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성공하면 안 돼. 네. 현실적인 말로. 그런 네. 점으로 함석하는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 18살 평양고보 자퇴하고 나올 때, 네. 나는 관, 이제 관에 의해서 제적을 당하니까, 근데 각서만 쓰면 들어갈 수 있었다니까요. 네. 근데 3.1 운동에 참여한 것이 잘못이라는 각서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자퇴하고 나오면서, 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나는 관과는 원수가 되겠다. 관. 네. 18살 때 얘기야. 네.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지요. 네. 체제. 그게 나는 죽을 때까지 반체제로 산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함석헌의 역사에서 보면 불행하게도 그가 28부터 38대까지는 체제 속에서 살아요. 그 체제 속의 10년이 뭐냐 그러면 오산학교 선생 노릇 하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아 교편 잡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쨌든 함석헌이 스스로 한 약속이 하늘에 대한 약속인데. 네. 그냥 이거 이제 문대고리의 해석이기도 한데 하여튼 가서 일본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10년 동안. 물론 이제 뭐 일본말로 한국 역사 강의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했다든지 네. 한국말 강단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기어이 한국말로 강의를 했다든지 고마운 점도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제도권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38에 나오고 나와서 89에 갈 때까지 함석헌은 제도 밖에서 살았어요. 민중으로 살았어요. 다 민중을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네. 민중으로 사는 것은 다른 얘기야. 그런데 네. 이 함석헌은 그대로 100% 순도 네. 민중이었죠. 그런 점에서 정말 참 큰 어른이죠. 네. 네. 네. 그 세월호 참사와 민중의 재발견이라는 내용으로 목사님께서 예수 살기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국면에서 정치적 우군도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 하에 참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실질적으로 2년 지난 거잖아요. 3년 차니까 집권 그렇죠. 3년 차니까. 네, 그 박근혜 정권의 2년이 다른 정권의 5년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정권 하에서보다 큰 사건들도 많았던 그러한 정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가장 뭐 구체적으로는 뭐 부정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매주 했는데 갑자기 세월호 참사가 딱 벌어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공안 탄압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큰 사건들이 박근혜 정권 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좀 전반적인 여러 모습들에 대한 문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그 세월호 사건에 참 고마운 것은 어쨌든지 구석구석에 있는 민중들이 네. 머리를 내밀기 시작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세월호가 민족적인 환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네.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무의미하게 덮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게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열매 맺어질 것인지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네. 알 수도 없고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 민중은 거기 그렇게 있는 거다. 아무리 뭐 천둥이 치고 벼락 쳐도 네. 민중은 안 죽는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예. 박근혜 정권. 네. 나는 이 박근혜 정권은 이거 운명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배운 게 지네 아버지한테서 명령하는 걸 배웠거든요. 네. 네, 네. 지시하는 걸 배웠습니다. 네. 선생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느냐 참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게 불행이죠. 그네한테, 박근혜한테. 네. 저게 좀 여기저기 나가서 울어도 보고 아파도 보고 상처도 입어보고 네. 또 이게 뭐 일도 해보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로를 또 섬기는 일도 해보고 네. 사람은 그렇게 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명령하는 아버지 곁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아버지 앞에 오면 꼼짝도 못하는 네. 심지어는 김종필이가 박근혜 뭐가 되겠습니까? 박근혜 김종필의 부인이 박근혜 아니 박정희 형님의 딸이라고 그러죠? 네. 박상희 박상희의 네. 딸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데 그 5.16 혁명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브레인 역할을 김종필이 하지 않았어요. 권력은 위험스럽다 그러면 어떤 네. 놈도 내칩니다. 근데 그 거의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한 아버지 밑에서 갔거든요. 네. 누구도 들어오면 다 90도 허리를 굽히는. 그게 인간이, 그게 박근혜가 되고, 박근혜가 그렇게 큰 겁니다. 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네. 박정희가 그러다가 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총살당한 거 아닙니까? 아, 총으로 쏴서 죽이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죽으면 안 되죠. 네. 그런 놈은 그렇게 가야죠. 이게 힘을 남용하는 자는 네. 어떤 힘에 이어서거나 간에 그렇게 가야죠. 좋게 가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역사가 안 갚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건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박근혜도 참 불행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에 의하면 네. 어? 이게 꼴통이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안 들어. 들을 수 있나요?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네. 그 새, 그 시, 뭐 신복이라고 새 놈이 있었잖아요. 그 네. 저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하나는 이미 일체가 된 거고 네. 하나는 박근혜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 애들이. 네. 내보낼 수 없죠. 네. 네. 박근혜, 나는 기독자적인 말로 하면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네. 저게 이제 회개를 하고, 아버지 죄도 회개하고, 다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분이 도저히 회심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거 이제 내가 하는 얘기인데요. 1976년도에 내가 아직 기장에 가기 전입니다. 네. 그 예수교 감리회 목사로 있으면서, 그 쉬운 두 개 교회의 연합체에 장을 했어요, 내가. 네. 37대, 만 37세. 네. 예, 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걸 ICCC라고, 그건 세계 예수교 협의회가 있고, 네. 이것은 역사로부터 기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세력이야. 그리고 WCC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뭐, 살아있는 종교는 역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역사와 결착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교 감리회는 이 ICC에 속한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교단장을 할 때인데 구국선교단이라고 박근혜가 명예회장을 하고 아. 최태민이 회장을 했던 선교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구국선교단 사회국장이 유모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네. 근데 이 사회국장이 내가 감독을 하는 예수교 감리회 사회부장이었어요. 이게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유목사가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었어요. 네. 나는 구국선교단 사회부장인 줄은 몰랐어요. 또 알았다고 해도 이건 투표에서 감독이 임명을 하잖아요. 전부 다 선거에. 네. 부장은 네. 선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장이었나. 그런데 1976년인데 내가 감독이 막 되던 해인데 이 유부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감독님 최태민 총재님이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자리는 내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데 네. 뭐 못 알 것 같다. 만나겠다고. 광화문이 어떤 건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네. 지하에는 제과점이고 2층에 그 구국선교단 총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갔어요. 네. 근데 가기 전에 이놈이 어디를 들리냐 그러면 그 구국선교단 사무실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지금 아현동 넘어가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보면 서울신학대학이라고 있었어요. 네. 네. 지금은 그게 무슨 건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새마음병원이라고 그 구국선교단에서 하는 병원이야. 그 새마음병원이. 그게 저기 최태민이 거죠. 네.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사회국장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우리 사회부장하는 목사가 근데 가서 웃옷을 딱 바꿔 입는데 보니까 군복이야. 근데 군복인데 별 두 개가 딱 달렸어. 예. 딱 입고는 감독 목사님 이거 보입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 아니 웬 별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별은 다섯 개 아닙니까 가지가? 네. 근데 이건 네 개로 돼 있는데 딱 보니까 별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는 만일에 목회를 안 하고 군대로 가게 되면 이 그 계급을 그냥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아. 응? 참 웃긴다 했지. 네. 그냥 하여튼 딱 그 복장을 입고는 네. 이제 총재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그 외에 이제 지네들 유니폼이야 그게. 네. 이거 이제 같이 최태민한테 갔지요. 네. 최태민 방에 올라갔죠. 가서 이제 총재님 우리 감독님입니다. 인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사를 딱 하는데 네.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놈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왜 최태민이가 네. 문목사도 반정분동하시오? 이래. 네. 내가 어처구니 없이 쳐다봤지. 네. 문목사님 함석원 선생 제자라며 이게 약간 반말 비슷하게 물론 나이는 나보다만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함석헌 장준아 이 새끼들 광화문 내거리에 놓고 총살시켜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야. 진짜 어렵다. 근데 그때 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장준아 함석헌은 이제 우리 어른이니까 네. 근데 한 사람이 박형규라고 했는지 문익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총재님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못 되겠네요. 그러고 유목사는 거기 놔둔 채 유목사도 곤란이 있을 거야. 네. 와버렸죠. 네. 근데 박근혜가 그 최태민이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 일생에 둘도 없이 고마운 멘토다 그래요. 나는 박정희 박근혜는 네. 내 신앙 양심이 네. 자연인 문대골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내 신앙 양심이 용서 못하지 용서할 수 없죠. 네. 이제 독일 메르켈 수상이 일본에 가가지고 저희 아베 애들을 그랬다고 그러죠. 역사의 분명한 정리가 없이는 화합하기 어렵다. 네. 안 되죠. 박근혜 난 정말 걱정스러워요. 저게 네. 이제 두고 보면 알지만 저거 절대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저기다 비하면 이명박은 양반이에요. 네. 노태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전두환은 좀 못된 놈이지만 예. 예. 박근혜는 정말 문제입니다. 예. 예. 박정희가 지은 죄 크고요. 예. 예. 난 이건 정말 내 역사적인 소명이다. 내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이 말은 꼭 하지요. 네. 힘. 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없다. 힘이 딱 용서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민중신학에서는 부자는 천당 못 간다 이럽니다. 네. 딱 한 가지 방법이다. 그 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는 경우다. 이래요. 힘을 가지면요. 네. 힘 없는 것들은 별 볼 일 없게 보여요. 그리고 힘을 가지면 뭐가 쾌감이 오냐 그러면 굽실굽실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져요. 영적으로 병든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친구처럼 와서 턱 안겨야 턱턱 두들길 수 있고 이래야 이게 재미인데 네. 어? 2미터나 되는 거리 놓아두고 한 놈은 쓰고 한 놈은 이렇게 하고 그 임명장관을. 이게, 네. 이것은 짐승짓이 짐승짓. 네. 아, 이 임명장 주면서 와서 잔등이라도 해주고 악수라도 하고 그러면서 고생 좀 하시라고 하면 좀 좋겠어요? 이렇게. 이 힘은 안 돼요. 힘은. 힘은 없는 놈을 업어주는 데만 필요해요. 예. 이게 끌고 가도 안 되고 밀고 가도 안 되지만 업고 가는 건 괜찮다. 네. 업으면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야, 안 되죠. 예. 군사정권. 군인 정치는 무조건 안 됩니다. 네. 예. 군인 정치라는 게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칼 뽑아 들고 와라. 네. 어? 아니면 끝장내겠다. 이런 건데. 어? 그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영원한 가능성. 네. 무한한 가능성. 거기서 우주가 나오고 세계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는데 네, 네.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와서 정권을 빼놓는다니 그건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인 문제죠. 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죽인 거지. 예. 안 되지, 안 되지.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난 그래도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니까 저게 잘 돼야 되는데. 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후반부 10년 동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유신 통치를 고스란히 다 배워가지고 온 거고 엄밀히 말하면 유신 본당인 거예요. 잔당도 아니고. 아 네. 물론이죠. 네. 더 비참한 건요.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혈육도 내쳐야 하는. 그래서 형제도 없는. 네. 근데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형제 버린다 그러면 좋은 거지. 네. 어? 예수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다. 네. 어? 부모도 형제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나한테 합당치 않다. 그 나란 뭘 얘기하냐 그러면 그게 절대의 지침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표준이 있어. 절대적인 네. 표준이. 네. 네? 그 자리에 사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절대 지향, 절대의 네. 어떤, 아, 물론 이제 학문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어떤 배후에, 이 우주의 배후에 옳은 것으로 참으로 역사를 끄는 어떤 힘이 존재해요, 뒤에. 응? 예수가 나를 믿는 자는 할 때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그 절대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여자 보면 욕심나고 그러지 똑같지. 그런데 그런 자신과 싸워서 네. 싸워서 자신을 발전시켜서 진화시켜서 간 자리죠. 내가 하나님이다. 네. 그 소리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예수나 석가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네. 유아독존이라고 하고 유아독존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석가가 없어진 겁니다. 네. 그 말은 천상천하의 나 하나뿐이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나란 의미의 나, 내용의 나, 뜻의 나야. 예, 물리적인 인간적인 내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예. 그런 점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네. 박근혜가 돼서는 안 되죠. 네. 예.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완구가 국무총리인 거는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니까 이완구는 미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완구는 네. 또 전두환의 네. 어떻게 보면 계승하는 네, 그러한 인물로서 지금의 정권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엔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상태로만 간다면 네.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믿을 건 그래도 민중입니다. 네. 네. 민중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면 안 되죠. 네. 네. 그거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문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 사상, 함석헌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팟캐스트를 듣는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감히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런 건 없고요. 네. 이게 내가 젊은이들을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고민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네. 그런 살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근데 사람은 역시 아파하면서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뭐라고 하여튼 고민을 배워야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도 좋은 건가. 뜻을 찾는 네. 현실적으로 즐기는 것만이 아니고 의미를 찾는 네. 그런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아무래도 요즘 워낙 이 자본주의적 생활이 어떤 뜻과 정신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가볍고 그럼요. 물질적인 그럼. 이런 찌들어 있는 우리 네.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목사님의 그런 정신세계에 대한 외침이랄까 네. 되게 상당히 많이 와닿습니다. 저한테는 네. 자본주의라는 말 하셨습니다만은 무서운 거예요. 네. 네. 다 그 소위 자본의 메커니즘에 다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종교가 네네. 열광적인 종교들이 자본에 묶이면 그대로 자본이 신이죠. 네. 이게 자본의 신격화에 타락한 종교처럼 크게 기여하는 게 없어요. 이게 종교개혁도 큰 겁니다. 네. 종교혁명 있지 않고는 사람 속에 다 종교적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속에 종교적인 게 이타적인 걸로 만나면 정말 위에서 쓰이는 게 되고 네. 소위 자리, 자기 일을 추구하게 되면 종교처럼 무서운 독소가 없죠. 네. 네. 미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가 다 그런 거고. 네. 네. 그 저는 그 문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숭고함을 가질 수 있는 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현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숭고함을 계속 거세시키고 인간의 그런 동물적인 욕망만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마음이 참 숙연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문 목사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네, 귀한 기회 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나를 다듬고 깎아가는데 더 충성해야 되겠다. 네,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